전쟁 속에 두 발로 버텨 적의 블랙맘바 두렵지 않아 내가 부셔줄게 달라졌어 우리가 광야를 넘어 돌아올 때 잉그러져버릴 뻔 알잖아 답해 마치 하나처럼 볼 미친 존재 감의 현실 다시 남겨줄 불씨가 커다란 악으로 자란다 써먹이려 가균을 고립시켜 둘 때 찾았다면 보여줄래 나타나줄래 지금 여기 따라와 지켜봐 너를 봐 We come in 소리 좀 들어봐 불러봐 We come in 또다 시작됐어